푸른 밤 종현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땐 꼭 버려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미련, 아직도 2014년만 생각하는 집착까지 아마 다들 비슷하겠죠. 아직은 작년이라는 말도 새 다이어리도 2014년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2015년이라는 날짜도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데요. 그래서 생겨나는 미련과 집착들 사이로 내년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다짐을 하기 전엔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무언가를 처음 시도했던 순간,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너무 급하게 새해를 맞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계획 말고요. 전혀 다른 시도 같이 생각해봐요. 1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3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One More Chance의 시간을 거슬러였습니다. 이야, 새해입니다. 정말 이 한 주를 맞이하면서 매일매일이 너무나 새롭네요. 이 새로움이 좋지만은 않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2015년 첫 번째 토요일이네요. 처음 맞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뭐랄까, 천천히 푹 쉬셨나요? 또 모르겠네요. 자,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갖고 계실 거고, 아, 후회도 하시는 분들, 왜 그랬지 나 그때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미련 갖고 집착하고 그런 모습들,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1월달 안으로 훌훌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4년도 역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아쉬움 때문에 2015년이 더 체계적이고 더 뭔가 탄탄하게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프리스타일이죠. 그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3부에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 뮤직,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친절하고 인정 많은 평화주의자, 음악과 달빛에 빠지는 걸 즐기는 로맨티스트. 2015년 올해의 주인공이죠. 양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양띠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음악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매력적인 양띠 가수들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네, 너무나도 예상 가능했던 그 주제, 양띠 가수들의 노래였습니다. 와, 제가 정하는 주제지만 너무나도 뻔하다. 양해니까 이런 거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뻔하더라도 이런 시간이 없으면 또 아쉽다. 연초에 안 해주면 아, 양띠로 뭐 하나 엮어서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쉬워요. 이런 아쉬움 또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양띠 가수들의 노래. 자, 첫 곡은 이효리 씨의 노래입니다. 양띠시더라고요. 와, 정말 요정이었는데 지금도 요정 같으시죠. 1998년도에 핑클로 데뷔를 하셨고요. 제가 오늘 골라온 노래는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2013년도죠. 발표한 정규 5집 수록곡인데 작사 작곡 이효리고요. 편곡이죠. 편곡은 이상순 씨가 맡았던 곡입니다. 이 곡에서는 뭐랄까요, 이효리 씨의 연예인의 삶에 대한 고충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가사를 좀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 곡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띠 가수들의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듣고 계세요. 이번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레게 대중화에 엄청난 한몫하셨죠. 진짜 단단히 한몫하셨습니다. 하하, 그리고 스컬의 부산 바캉스. 이 곡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2012년도에 발표된 곡이고, 사실 하하 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예능적인, 장난스러운 이미지가 많아서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콜라보레이션 미니앨범 야만 들어보면 정말 레게 음악에 심취해 있는 둘이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저는 매력적으로 들었고, 한국에서 레게 음악을 이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대중가요로 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들으면서 전 너무너무 와, 이런 정신이 역시 있어야 음악적인 뭐랄까 뼈대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레게와 일렉트로닉이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댄스곡이라고 보면 되는데, 부산 바캉스 같은 경우에는 스컬 씨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레게니까 곡 자체가 참 깊이 있게 들립니다. 이 제목은 부산 바캉스인데 뮤직비디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신나는 건 부산이나 라스베이거스나 똑같아. 어쨌든 이 곡 먼저 들으시고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장미호관의 노래입니다. 서울살이. 저는 이 곡 맨 처음 딱 들었을 때 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전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장미호관 분들의 고생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곡 가지고 왔습니다. 보컬이죠. 육중환 씨가 양띠세요. 일렉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 배성재 씨도 양띠라고 하고요. 자, 이 곡 들어볼까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스컬이 함께한 부산 바캉스, 그리고 장미호관의 서울살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제 고민 다 접어놓고 별을 보러 떠나요 Baby 어젯밤 울었나요 두 눈 부어 있네요 내 손 잡아요 만만치가 않네 서울 생활이란 게 이래 벌어갖고 언제 집을 사나 하하 그리고 스컬이 함께한 부산 바캉스 그리고 장미여관의 서울살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띠 가수들의 노래 소개해드리고 있죠. 다음 곡은요. 믹 제거의 Dancing in the Starlight 이 곡입니다. 믹 제거가 양띠예요 여러분. 1943년생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락커죠. 거의 전설적인 팀 롤링스톤즈 리드 보컬이고 지금도 상당히 왕성한 활동으로 많은 가수들의 뭐랄까 본보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노래도 나왔잖아요. 문라이트 제거가 왜 나왔겠어요. 이 믹 제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죠. 이 믹 제거처럼 멋지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사라고 하던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보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창력이 뛰어나고 막 뭐 테크닉을 활용하고 그런 느낌보다 그냥 듣고 있으면 멋있어요. 멋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락커입니다.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은 2002년도에 발표한 노래고요. 믹 제거의 Dancing in the Starlight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연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양띠 가수들의 노래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실 노래는요.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Show You Everything입니다. 이 노래는 그 If Only의 주제곡이죠. If Only에서도 제니퍼 러브 휴잇이 또 그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와 목소리 진짜 좋다. 어떻게 이렇게 배우가 노래도 이렇게 잘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앨범도 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If Only가 야 벌써 이제 11년이 지났네요. 와 정말 이 멜로 영화의 모든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If Only 하지만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 자 그리고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에드 시런의 원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에드 시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휩쓸었죠. 마성의 싱어송라이터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91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2014년도에 발표한 2집 X의 첫 번째 트랙이고요. 어쿠스틱한 에드 시런의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곡이에요. 그 에드 시런의 긴 호흡이 너무 귀를 이렇게 딱 사로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한번 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Show You Everything 그리고 에드 시런의 One 듣겠습니다. Tell me that you turned down the man who asks for your hand, 'cause you're waiting for me. And I know you're gonna be away a while, but I've got no plans at all to leave. Would you take away my hopes and dreams? 1, 2, 3, 4.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Show You Everything, 그리고 에드 시런의 On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푸른밤 종윤입니다. 오늘은 종윤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띠 가수들의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곡들 전부 양띠 가수들이 부른 곡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니오의 Sexy Love입니다. 어쿠스틱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푸른밤과 어울리게 또 조용조용한 버전인데요. 원곡도 사실 그렇게 막 사운드가 엄청나게 막 부담스럽게 귀를 꽉 채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섹시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 어쿠스틱 버전이 있기에 또 골라봤습니다. 니오는 1979년생이고요. 양띠죠. 그럼 데뷔 앨범으로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탑 가수에 올랐죠. 많은 팬들을 지금 갖고 있고 내한 공연도 했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저 공연 보러 갔었거든요. Because of You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소식 딱 나오고 이제 막 한국에서도 붐이 일어서 내한 공연도 잡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데뷔하기 거의 직전에 공연을 한번 봤었고요. 그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하는 뭐랄까 화려한 춤 솜씨? 뭔가 큰 동작은 안 해도 뭔가 한동작 한동작이 상당히 섬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컬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엄청나게 고음을 내지른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섬세한 뭐 스케일 라인이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부르는 그런 보컬입니다. 그리고 한 곡 더 이어 들으려고 하는데 양동근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흔들어 이 곡이에요. 흔들어 이 곡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양동근도 79년생이라고 하네요. 양띠시고, 양동근 씨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독특한 래핑으로 상당히 많은 팬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앨범 활동을 사실 최근에는 많이 하진 않으셨는데 또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흔들어라는 노래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건들건들한 걸음을 걸으며 따라 걸으며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곡 듣고 와볼까요? 니오의 Sexy Love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으실 거고요. 이어서 흔들어 양동근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니오의 섹시 러브 그리고 양동근의 흔들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프리스타일, 오늘은 양띠 가수들의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이 왔네요. 플로라이다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Right Round. 이 곡은 캐샤와 함께 했는데요. 2007년에 로우라는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주간 1위를 차지한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무려 10주간. 심지어 데뷔를 그런 식으로 했죠. 기가 막혔는데, 이후에 Right Round, B1, Be On You 이런 곡들을 히트시키면서 클럽 음악의 제왕으로 뚝 섰고요. 랩을 들어보면 그 3연을 랩을 많이 하거든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좀 리듬을 재밌게 사용하는 래퍼인데 상당히 그 시대 센세이션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예 시그니처로 자기의 랩 스타일로 만들어버린 그런 래퍼죠. 프로라이다. 이 노래는 2009년도에 발표한 2집이죠. 첫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캐샤가 피처링을 했어요. 캐샤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상당히 동물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여성 보컬인데 이 곡에서도 상당히 막 발성이나 뭐 음정의 정확도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음악을 막 목소리로 표현해내는 듯한 필에 완전 심취해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양띠의 가수들 노래들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작년은 말띠였어요. 청마띠. 저의 해였는데 말띠여서 저의 해는 가고 양띠의 해가 왔습니다. 91년생 여러분들 좋은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도 지지 않고 잘 돼야지. 자, 플로라이다의 Right Round 들으면서 프리스타일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바뀌었어도 변함없이 귀 기울여 드릴게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7745님, 울산에 사는 37 임명숙입니다.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겠습니다. 1월 3일이네요. 아이쿠, 여러분 그 인사 조금씩 나누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좀 나누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작년 말부터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좀 연락이 안 되거나 좀 1월달 넘어가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기 좀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뵈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인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앞에 좀 카운터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경비원분들 고생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주변 분들에게 이런 가벼운 인사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근데 되게 힘이 되거든요 사실. 기분 너무 좋고 특히 명절 때 하는 인사나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는 진짜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물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신청곡이었죠?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567님, 친구랑 둘이서 여수 여행 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금 숙소에서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버스커의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여수 가면 이 노래 꼭 들어야죠. 그리고 밤바다 보면서 또 요즘에 휴대폰으로 이제 스트리밍 되니까 들어서 딱 듣다가 누구한테 전화 거는 거지. 여수 밤바다 노래 가사가 그런 가사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야 해보고 싶다. 갈 거예요. 저 여름에 꼭 갔다 와서 내가 인증 안 해도 막 SNS 난리 나도록 내가 놀고 올 거야. 그럴 수 있을까? 김미정님, 수능 끝나고 친구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요. 저녁마다 친구네 부모님께서 고기 실컷 먹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내일은 손님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랑 같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원머 찬스에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신나시겠다.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고기를 마음껏 먹는 거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이게 친구 집에서 일하는 거여서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요. 수능 끝나고 하시는 아르바이트시면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들께도 감사한다고 인사 자주 드리고 2193님 친구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취향 물어보면 애늙은이 같다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이상한가 싶은데요. 이상한 거 아니죠? 자우림의 25, 21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이 곡 좋아하면 애늙은인가요? 큰일 났다. 아이고야 나도 아이고야 이제 26살이 되더니 나도 애늙은이가 되어서 자우림을 좋아하면 애늙은이라니. 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2193님의 93년생인가? 2193님의 그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글쎄 뭐 음악이야 취향이니까 뭐 애늙은이 같을 수도 있죠. 뭐 80년대 음악 뭐 70년대 음악 이런 디스코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유물인가? 자,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원모어 찬스의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그리고 자우림의 25, 21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원머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그리고 자우림의 25, 21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갈게요. 안혜영님, 친구가 교환학생 때문에 프랑스로 떠났어요. 늘 제가 챙겨주던 친구인데 혼자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미진아 가서 잘해. 파이팅. 핑크 마티니의 생파티크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늘 챙겨주던 친구가 이렇게 곁에 없으면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아, 내가 걔를 챙겨주면서 챙겨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좀 위로받고 또 내 스스로도 좀 챙김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던데 너무 친하게 지내고 내가 좀 챙겨준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멀어져서 가까이 있지 못할 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곁에 있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챙겨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꼭 그런 일방적인 소통은 아니었던 거죠. 그 친구도 알게 모르게 날 또 챙겨주고 있었던 거죠. 돌아오면 또 지금 드시는 마음 잘 이야기 나누고 좋은 우정 키워가셨으면 좋겠네요. 손미림님, 조카가 이번에 중학생 올라가는데요. 이 녀석 오늘 저를 보더니 심각하게 이러네요. 이모, 올해도 시집 못 가면 내가 데리고 살게. 고마우면서도 씁쓸한 이 기분 뭘까요? 홍대광에 답이 없었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귀엽네요. 중학생,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모를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요즘 중학생들은 좀 빨라서 장난친 걸 수도 있어요. 놀린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고맙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이번 연도에는 좋은 짝 만나셔서 결혼하십시오. 본인이 원하신다면요. 물론 박아현님, 오늘 피부과에 가서 점 뺐어요. 안 아프다고 해서 마음 놓고 들어갔다가 눈물 쏙 빼고 나왔네요. 바늘로 피부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란 그래도 깔끔해질 얼굴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올해는 깔끔한 얼굴로 남친 좀 만나고 싶네요. 신청곡은 김광석의 서른쯤에 틀어주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그 여러분 뭐 사마귀나 비립종 그리고 뭐 점 이런 거 피부과에서 뽑아보셨나요? 저는 사실 얼굴에 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 비립종이라는 게 유전성 비립종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유전성 비립종을 눈가에 좀 있었어가지고 뽑아봤는데 저도 사실 좀 제가 얼굴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통감 이런 걸 좀 잘 참는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드름 자거나 이런저런 아픔 평소에 아픈 거 좀 이렇게 시술을 받아도 괜찮아요 했어서 비립종 시술 받을 때도 마치 크림 바르겠냐고 그래서 아예 괜찮습니다 그랬었는데 안 바르고 했는데 웬걸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심지어 와 그 단백질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 같은 향이 나요. 그 비립종을 이렇게 탁 제거를 하면서 와 너무너무 뭐랄까 다시는 하기 싫은 시술 중 하나였어요. 근데 확실히 다시 나지는 않고 깔끔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생각하면서 좀 참긴 했었는데 아름다워지기 참 힘들죠. 4840님 친구가 제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요. 외장 하드까지 고장났다고 해서 바꿨는데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 2년 동안 찍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다 없어졌네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노래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친구분도 너무 미안해하고 민망할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물건이 아닐 경우에 또 내 실수가 아닌데 이렇게 무언가가 사라지고 하면은 물건이야 뭐 고장난 거야 뭐 조금 불편하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물론 친구분이 이렇게 수리비나 이런 걸 내주면 조금 불편하고 많은 건데 그 안에 있었던 정보들이 사라지면 이건 뭐 정말 돌릴 수가 없으니까 많이 씁쓸한데 그래요. 그 노래 들으시면서 좀 기분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는 안혜영님이 신청하신 핑크 마티니의 생파틱 그리고 손미림님이 신청하신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Ma chambre a la forme d'une cage. Le soleil passe son bras par la fenêtre. Les chasseurs à ma porte comme les petits soldats qui veulent me prendre. 지친다면 웃을 수 있을까? 웃어줄 수 있을까? 다시 운명처럼 너를 만나면 웃을 수 있을까? 핑크 마티니의 생파티크 그리고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소연님, 남자친구의 저녁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 말차 휴가 때 뭐 하고 놀지 설레서 잠이 안 오네요. 요즘 꽂힌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들려주세요. 남자친구는 지금쯤 한참 꿈나라 하겠죠? 보고 싶다 이성호. 남은 열흘 잘 보내서 내 꽃신 나 꽃신 신겨줘 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크, 남자친구분이 나오셔서 정말 잘해야겠네요. 이렇게까지 지금 남자친구분도 혹시 잠들지 못하진 않았을까요? 너무 설레서 나갈 생각에. 그래요,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사실 휴가 나오면 이것저것 참 많이 못하던 것들도 막 하잖아요. 막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떤 좋은 데이트 장소 어디 쓰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요즘에 좀 많이 생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죠? 정말 저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유행에 너무 민감치 못하네요. 어쩌지? 그냥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3236님 월요일 가족 모임에서 월요일 가족 모임에서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가족은 20명 정도예요. 우와 대가족이다. 20명 정도가 먹을 음식은 일단 종류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명 정도면은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며칠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수? 국수 어떠세요? 아니면 20명 시켜 드시는 건 또 어떤 너무 비싼가? 아유 근데 사실 이 20명 정도의 음식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그냥 크게 뭐 설렁탕 아니면 감자탕 이런 건 집에서 잘 안 해 먹으니까 전 집에서 해 먹었었지만 아니면 뭐 국수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가볍게 뭐 대량을 이렇게 하시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20명 정도의 가족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6810님 푸른밤을 사랑하는 시애틀 유학생인 제 친구 입세가 오늘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정말 반갑고 기뻐요. 환영한다 입세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OST인 When I Fall In Love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들어오셨군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시애틀은 어때요? 미국은 너무너무 넓고 뭐 각 지역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2999님 오랜만에 엄마랑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오랜만에 잡은 엄마 손이 너무 거칠거칠한 거예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제 주머니에 엄마 손을 꼭 넣어서 다녔네요. 내일은 엄마를 위해 핸드크림도 하나 사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꼭 핸드크림 사드리고요. 뭐 케어나 이런 것도 좀 해드려도 좋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어머니와 돈독한 시간 보내면서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영님, 쫑디는 언제쯤 내 사연 읽어주나? 신청곡 한 곡만 틀어주세요. 휴먼 레이스의 Song for You 읽어드렸습니다. 언제쯤 내 사연 읽어주나? 나 그리고 아 나아 였어요. 이 말투가 왠지 그 되게 남자가 여자한테 할 것 같은 말투 아닌가요? 뭐 뽀뽀 언제 해주나 그런 것 같아. 아유 간질간질.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신청곡이었죠.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그리고 셀린 디온의 When I Fall in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그리고 셀링 디온의 When I Fall in Lov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갈게요. 김경미님 2015년도에도 목표는 다이어트 이번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kg 잡았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게 신청곡 들려주세요.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하셨습니다. 3kg 사실 3kg은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어느 분들이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든 한 달이면 뺄 수 있거든요. 정말 정말로 이 3kg까지는 제가 정말 장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빼고도 남아요. 이게 식단 조절 조금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러닝만 하루에 한 시간만 꼬박꼬박 하시더라도 진짜 쭉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 한 달이면 3kg 쪽 빠집니다. 그리고 2, 3kg가 되게 예쁘게 빠져요.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함께하면. 이게 굶어서 뺄 때는 역시나 이게 팔, 그리고 다리, 볼 이런 데서 빠지면서 좀 사람이 볼품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게 달리기를 하면서 빼면은 전체적인 균형이 싹 잡히면서 빠지니까 그래요. 역시 마음 먹기는 정말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힘들죠. 김경미님도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다연님, 어제부터 영화관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 먹을 땐 몰랐는데 콜라 담는 것도 여러 가지 맛 팝콘을 일일이 주문받는 것도 다 쉽지가 않네요. 곧 적응이 되겠죠?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맞죠. 이게 또 처음 하는 일은 다 어색하고 힘들죠. 생각하기로는 뭐 그게 어렵겠어. 영화관 갈 때 우리가 표 사고 팝콘 살 때는 정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또 이게 막상 내가 한다고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라디오도 그래요 여러분. 뭐 그냥 사연 읽고서 그냥 거기 코멘트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생각했을 때보다 정말 몇십 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정말 너무 어렵네요. 투덜투덜. 임사영님, 10년 만에 피아노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하나도 못 칠 줄 알았더니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뻣뻣하게 굳어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네요. 2015년 멋들어지게 한 곡 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기분 좋은 하바드의 클린 앤 더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 역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해놓는 게 이런 점이 좋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시작을 해도 손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쉽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곡 좋아하시는 곡 한 곡 멋지게 연주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도 사실 매년 해가 넘어갈 때마다 악기를 하나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한 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는 사실 기타였고 작년에는 피아노여서 시작이야 뭐 물론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다시 시작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물론 재밌고 하긴 하지만 시간이 안 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했던 걸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잘 스케줄 조정 잘 하셔가지고 그 피아노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37님,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에게 쉬어갈 시간을 주기 위해 휴학을 결정을 했는데요. 다들 토익 공부할 거냐, 어학 연수 갈 거냐, 그러다 남들보다 늦는다는 얘기들만 하네요. 20대 초반에 1년 쉬어간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닐 텐데. 자꾸 그러니까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잘하고 있다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응원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재촉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재촉할 때가 있어요. 재촉할 때 모습도 갖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초반에 1년 쉬어간다고 뭐 큰일 나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쉬시는 이 1년 동안 무언가를 느끼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20대 초반이니까. 20대 초반에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통해서 배우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 쉬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쉬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내 인생에 뭔가 지향점으로 삼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토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학연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어색함 없이 공기 중에 떠도는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바라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계산기 소리 내지 않아 오늘 방백 내가 어떻게 이 바다 위에서 살아남을지 나도 궁금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는 섬 하지만 나에겐 거짓말 같은 배 화려한 것들이 결국 다 날아가 버려도 외롭진 않겠네 네가 내 곁에 남아있어서 이젠 나의 어깨 위에서 바른 말은 아니어도 속삭여주는 짧은 머리 앵무새 부산이 고향이면 멀리서 날아왔구나 내 말만 따라해 그럼 널 사랑해줄게 지난 날이 많이 아쉬워 바른 말도 못하는 날 다 들어주는 짧은 머리 앵무새 검정치마의 앵무새라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푸른밤 가족 중엔 새로이 시작된 2015년이라는 한 해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고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흔히 버티라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려면요 바다 위의 새들에게 쉬어가는 섬들이 있듯이 버틸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정말 그런 것조차 없이 버티라는 건 어쩌면 더욱 가혹한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티는 게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면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버틸지 이런 말도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위로가 아닐까요? 오늘 끝곡 검정치마의 앵무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